세계에서라는 안단태보다 많이 받는 행복. 내게 소원이 있나요라고 물으면 오직 너라고 영원히 해바라기처럼 멈춰. 이리 좀 더 가까이 와 안에 딱 들어갈게. 네가 흔한 얘기 듣다가 무거울까봐. 사랑이란 좀 더 가까이 just wanna hold.